웃음을 보이면 떠나는 네가 수월할까 붙잡는 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쉽겠지만 미안해하는 넌 보게 된다면 지나버린 사람마저 초라해질까봐 지우고 지워도 고쳐 또 써봐도 널 돌리긴 난 참 부족한 남자일까봐 이별이 선물한 지우개 하나가 멀어지는 발걸음마다 날 지우는 너 느끼니까 된다면 그래 달라질 너라면 난 남은 날들 다니 앞에 바칠 수도 있지만 네 앞에 시간을 빌려 쓰기야 참 미안한 사랑이다 끝난 널 알면서 살 테니까